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킹 목사의 명언입니다. 마틴 루터 킹 2세는 1963년 워싱턴 대행진 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호소하며 이러한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의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킹의 꿈은 전 근대적인 인종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급적 차별이나 그 이상의 인간해방까지는 차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운동만이 아니라 시민권익운동이나 노동운동연대도 벌렸고 베트남전 반대운동에도 앞장섰지만 그의 꿈은 일단 미국 내 인종차별 해소였습니다. 이 운동으로 그는 1964년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꿈을 용납할 수 없는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을 비롯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에 의해 온갖 음해 공작을 당하고 심지어 1968년 4월 4일 멤피스의 한 호텔에서 제임스 얼 레이가 쏜 흉탄에 머리를 맞고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은 1986년부터 그의 생일에 가까운 1월 세 번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정해 추모해왔으며 연방의회는 이날을 1994년부터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은 킹 목사가 태어난 지 85돌로서 킹 목사가 남긴 평화와 비폭력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이날 킹 목사의 딸인 버니스 킹,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재단 대표는 연설에서 월요일을 총기 사고 없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살해한 사회에 여전히 구조적인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흑인을 비롯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노동자와 자본가, 노동자 민중과 독점 자본가 간의 모순 속에서 계급적 차별이 존재하며 그 차별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만 해도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무차별 난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기 사고만 해도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무차별 난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 미셸과 함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남아 버리는 음식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과연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나아가 계급적 차별 해소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에 없습니다. 오히려 오바마는 부시보다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부시만큼도 북미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킹 목사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킹 목사로부터 배우려 한다면 자원봉사 이벤트를 넘어서 진정으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회적 차별 해소와 세계 평화 실현이야말로 킹 목사를 비롯한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절실한 꿈이 아닙니까?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